안녕하세요. 아, 정원에 만나요. 예, 오랜만에 돌아온 금요일. 예, 차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오랜만에 뵈요. 네, 그러네요. 예, 잘 지내셨는지.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아마 이걸 이어서 들으시려면 아마 앞에 거를 이제 찾아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제 혈관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어혈, 그래서 이제 뭐 내상이었나요? 네, 저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피가 나빠지는 원인 중에서 외적으로 생기는 외적으로 예. 생기는 예. 아, 저도 헷갈리네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실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아, 네,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피가 나빠지는 경우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있었으니까는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예, 외상으로 인한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 오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넘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 맞았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던지 하다가 다쳤다든지 뭐 이런 충격에 의한 거네요. 예, 충격에 의해서 혈관이 터지는 거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내부에서의 그 문제들은 이제 약간 충격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충격인데 이제 내부에서 오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충격보다는 내적인 충격이죠. 내적인 충격이라고 하면 예. 얼핏 그냥 생각하기에는 상상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정신적인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 그런가요? 예. 내적인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소화랑 관련된 경우가 있고요. 소화요? 소화, 예. 아, 네. 음식물 네. 관련돼서 피가 상하는 경우가 있고, 몸이 차서 혈액순환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가 오염되거나, 아니면은, 네, 피가 제 속도를 못 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도 정체되면 썩는 것처럼, 예, 혈액도, 예, 속도가 안 맞으면, 예, 피가 나빠질 수가 있고요. 원활하지 않게 돌다 보니까 네. 정체가 살짝 되면서 약간의 그렇죠. 그런 게 생기나 보네요. 예, 그러면 우선 소화, 그다음에 이제 몸이 차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뭐 화병, 합병.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몸이 차서 피가 나빠지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이 차지면 네. 이제 피 속도가 돌아가는 도는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가 아닐 경우에 그 물이 썩는 것처럼 피가 나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피가 속도가 제일 안 나오면 이 혈관을 보면은 이제 굵은 혈관이 있고 작은 혈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네. 다음에 또 모세 혈관도 있고. 그럼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는 얘기는 그 모세 혈관까지 피가 들어갔다가 나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혈관, 어느 부분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은 그 부분에 혈액이 계속 머물고 있겠죠.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가 심장을 거쳐서 폐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다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폐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혈액은 결국에는 죽은 피죠. 나쁜,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피, 이미 죽은 피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죽은 피이기 때문에 그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가 아니면 밖으로 나오더라도 이미 활성화가 되지 않은 혈액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혈액이 되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피의 그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전에 저번 시간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이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했던 이야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못한 피들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해가지고 뭐 혈관이 뭐 새로 생긴다고 뭐 누구에 들어가 생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체가 됐을 때뭐 작은 거는 그렇다 치면 큰것뭐큰 줄기라든가 아니면 뭐 중간 예. 줄기? 대표적인 게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거죠. 네네. 하지정맥류 보셨어요? 어떤 건지. 보지는 못했어요. 예. 사진만 살짝 보고요. 예, 사진이나 뭐 특히 여기에 이 현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종아리 부분에 그 오금이라고 하죠, 오금. 그 무릎이 접히는 뒤편. 아, 예, 뒤편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아리 쪽으로 혈관이 팽창이 돼서 지렁이처럼 되게 싱그럽게, 예, 네. 부풀어있는 경우. 그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혈관은 일을 아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혈관이에요. 아, 그렇게 굵은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부풀다가 그 혈관이 부푸는 원인도 막혔기 때문에 부푸는 압력이 생기는 거고 부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풀고 부풀고 하다가 어차피 한쪽 끝은 막혀 있는 거고 계속 혈류가 들어오면서 압력이 생겨서 혈관이 늘어졌다가 결국에는 다른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우회를 시켜서 혈액순환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우회가 됐다는 얘기는 그 막힌 혈관 부분은 이미 버려진 혈관이죠. 그게 단지 그 혈관이 이 무릎 뒤편에 있어서 눈에 보일 뿐이지 사실은 몸 안에도 그런 혈관들이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어요. 인체 내에서. 얼핏 들으면은 되게 위험해 보이면서도 또뭐 새롭게 혈관이 생겨서 그걸 우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네, 그렇죠. 근데 위험한 건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 게 눈에 보일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몸 어딘가에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혈관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몸은 한정돼 있는데 혈관에 자꾸 필요 없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혈의 양은 필요한 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른 것들이 계속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종아리 쪽에 혈전이 무릎인가 종아리 쪽에 혈전인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다는 분이 계세요. 네. 그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하지정맥류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피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혈관이 피가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면은요. 그거를 역류를 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돼 있어요. 심장에 펌프를 했을 때 지나가고 다시 그게 다 그러니까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또 펴졌다가 다시 움츠러드는 그 틈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이 있는데 그 막의 기능이 상실을 한 경우거든요. 하지정맥류는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아까처럼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약간 왜냐면 다른 네, 거네요. 혈관이 하지정맥이 생기는 그 지역은 혈관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정도면은 좀 그렇게 큰 혈관은 아닌 것 같고 보통 뭐뇌 쪽이나 이런 쪽에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라는 거는 피가 응고되어 있는 네, 뭉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막힐 정도의 혈전이 그런 크게 큰 혈전이 생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사실. 근데 무릎 쪽에 혈전이 생겼다. 그거는 글쎄요. 아마 뭐큰 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지혈이 굉장히 심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오래돼서 덩어리가 점점 좀 커져서 막히지 않는 이상 수술할 정도까지 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진영역으로 넘어갔었는데 아까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서 네. 그 내부적인 이제 아까 말씀해 준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뭐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거하고 그리고 몸이 차가워서 하고 소화기계통.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세개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차가울 때 제가 몸이 차가워서 이게 가장 궁금한 거는 저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연이랑 똑같아요. 인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연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강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강이 이렇게 굽이치는 부분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은 원리죠. 속도가 늦어지는 지역에서 침전물이 쌓이는 거니까. 혈액도 흐르는데 만약에 속도가 제속도가 안 나오면 거기에 찌꺼기 같은 나쁜 것들, 네. 예,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쌓이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중풍이나 혈관이 막힌다거나 뭐 관상동맥이 막힌다든지 심장병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근데 심장이나 뇌는 워낙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큰 병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몸 안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충격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혈전이 생겨서 아, 이동도 하나요, 이게?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침전물이 쌓여 있는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씻겨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지 몸이 열이 많이 발생을 했다든지 해서 그 부분의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게 그런 덩어리들이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다리에 수술해야 될 정도로 커지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을 하고요. 그게 떨어져 나간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다가 뇌에 자리를 잡으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심장에 하면은 심장병, 예,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예, 인체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체 내에서 처리를 하는데 인체 내에서 그 처리를 할 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특히 노인성이 될 때부터는 이미 그런 자가치료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발생하는 것보다 처리 속도가 떨어지면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노인성 질환들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젊을 때도 있지만 예, 이제 젊을 때는 어느 그거는 이제 정도는 해소를, 치료력으로 버티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는 생기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가 면역이 아니라 면역이나 아니면은 뭐 K세포 K세포요? 이거 뭐 킬셀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백혈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죽은 피라든지 필요 없는 독 성분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든지 과하게 생기면 몸에서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생기는 속도가 더 많아져서 더 이상 처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병이 발생을 하는 거죠. 모든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갑자기 아프고 그러면 기력이 쇠했다라는 말이 뭐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건가요? 기력이 쇠한 거는 그냥 천천히, 그냥, 그렇죠. 스스로의 치료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거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가급적이 이제 자가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생각하면은 아까 이제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일종의 혈관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흡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배출을 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세포 까지 뭐 그거는 좀 얘기가 돼야 다르게. 돼서 좀 아. 그런데 어쨌든 포식세포라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포식세포가 아. 그거를 먹어서 없애요. 아. 그거 그러니까 잘게 부순다고 표현해야겠죠. 먹어서 없앤다기보다는. 그럼 어떻게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겠네요. 뭐. 그렇죠. 몸 안에 남기진 않을 테니까요. 예, 정상적인 경우에. 근데 그거를 넘어섰을 때는 병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몸이 차진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몸이 찬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요? 일종의?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다 차서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몸이 열이 많은 환자들을 접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몸이 차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몸이 차단 얘기는 그러니까 인체의 모든 작용을 할 때는 이 효소라는 게 필요해요. 아, 네. 그 효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란 말이죠.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느 정도 고열이 돼도 이 단백질은 파괴되고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활동을 안 해요. 굳어버린다거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열로 인해서 뭐 병이 나은 케이스들도 가끔씩 아, 어떤 병이 있었는데 고열이 생기면서 그게 치료가 됐던. 그러니까 아. 그 고열로 인해서 그 단백질이 죽은 거죠. 그래서 병이 낫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드문 경우고 한 가지 예일 뿐이고 대체적으로 몸이 차서 인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자가 치료 쪽이겠죠. 네. 그거를 못 해줬을 때문에 자꾸 병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몸을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고 움직이면 몸에 열도 발생되지만 혈액순환도 원활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만큼 이제 따뜻해지는 것도 따뜻해지는 건데 물리적으로도 혈액 순환을 촉진할 수 있죠. 아니 뭐 가만히 있는 가만히 거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게 낫죠. 아무래도 그 움직임에 의해서 최소한 걷는다는 거는 그냥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팔도 온몸이 움직이고, 움직이죠. 발목도 다, 뭐각 관절이 다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그 과정 자체가 펌프 작용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심장이 혼자서 펌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압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아, 좀더 이제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걷는 거는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뭐 과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어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평소 운동을 잘안 하던 사람이라면 최소 걷기 운동이라도 조금 빠르게 걷는 운동, 그 정도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몸의 온도도 올라갈 뿐 아니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사지 말단이 차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손이나 손등이나 손목 부분 이런 부분에 혈관이 좀 색깔이 진하다 네. 이런 분들은 이미 혈관이 탄력도 떨어져 있고 피도 정상 속도로 안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더 걷기나 뭐 간단한 운동 정도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혈액, 예, 몸이 떨어져서 피가 나빠지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안 차기 때문에 안 혈액순환이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혈액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아니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생명력을 잃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고인물을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고인물.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것 가기 전에 노래 한곡 다시 듣고, 예, 그 정신적 뭐 스트레스 뭐 예, 그쪽, 스트레스. 예,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피가 나빠지는데 뭐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인해서도 바뀐다라고 제가 들으니까 좀 저는 이상하거든요. 예, 근데 실 임상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그게 작용이 하는 건지 하면 너무 복잡해질까요? 아니요, 뭐, 근래 뭐 아주 크게 화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예. 그런 경우가 되면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되는 느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순간 혈액이 속도 제 돌아가는 혈액의 속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죠. 줄어들어서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순, 평소보다는 예, 그 순간에도 피가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심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순간적으로 화를 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래도 그 몸에 계속 그걸 하는 건가 보네요. 영향을 주고. 예, 그 제가 경험했던 거는 몇 시간부터 최대 며칠까지 가요. 그게 회복되는 때까지. 근데 이게 회복되기 전에 계속 그렇게 줘버리면은 이렇게 더 빠르게 그렇죠. 그게 만성화될 수도 있고요. 그게 만성화된 게 화병이고. 그럼 화병 있는 분들은 또 혈액 쪽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화병은 예, 없을 수가 없죠. 그건 뭐가 먼저냐, 아니면은 어디서부터 피가 나빠지는 게 원인이 뭐 어디냐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는데, 피가 나빠져서 심장이나 간이나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심장이나 간 기능이 나빠져서 피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환자들을 뭐지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 대해서 환자들이 이제 입원을 하곤 하면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절대 안전을 취하셔서 뭐 면회 사절입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약간 뭐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건가요? 수술이나 이거는 이제 몸으로 가해진 충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침 맞은 거 하나로도 그걸 때문에 온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은. 근데 칼로 이 자르고 내부를 쬐다는 얘기는 본인은 뭐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지 모르지만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안정인 거지. 실질적으로 무의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저 의식은 이미 수술하는 동안은 이미 작용을 안 하잖아요. 네.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은 없는 거네요. 상관이 뭐 없지 않은 있는데. 큰 원인은 이제 정신적인 것보다는 몸의 안정, 빠른 회복. 예, 그걸 위해서 절대 안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게 피에 나빠지는 이유가 이렇게 뭐 갑자기 화를 내는 것 말고도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예, 스트레스. 그다음에 고민. 그런 거죠. 그냥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예, 안 돼. 근심 걱정이 있어도 피가 나빠질 수 있어요. 이게 뭐그 근심 걱정이 어느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아니, 조금이라도 조금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내 몸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선을 넘어갔냐, 뭐안 넘어갔냐. 안 넘어갔으면 병이 되진 않아요. 근데 넘어갔을 경우는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 기준은. 이게 딱 어떻게 뭐 50이면 50이 그런 게 아니라 수치로 나타날지는 없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에도 몸이 나빠져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틀리니까. 그러면 이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는 거긴 한데 스트레스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서 들었던 거는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모낭 탈모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혈액이랑은 상관은 없는 건가요? 혈액이랑 상관이 없지는 않는데, 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아, 그 예, 뭐 근데 혈액이라는 게 온 몸에 영양을 주죠. 공급하고 네.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없잖아요, 없다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거네요. 그 말을 예, 들어보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혈액이 그쪽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탈모가 생겼겠죠. 그렇군요. 뭐 다음에는 뭐 탈모 쪽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스를 자꾸 정신적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정신적인 정신적인 충격이죠. 충격에 의한 피에 나빠지는 거. 그리고 차가워졌을 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화. 하나를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화는 예전에 이제 소화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전에도 몇 해주시면서 번 말씀을 드렸죠. 해주셨었는데 결국은 소화를 제대로 못했을 때 건가요, 이게? 네, 소아는 이제 직접적으로 정신적인 거랑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서 체한 거죠, 체한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체하는 순간 위는 멈춰버려요. 체했다는 얘기는 멈춰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통체증처럼, 체증할 때 체자에 멈춰있는 그 순간에는 위에 있는 혈액은 이미 죽은 거죠. 그게 다시 새로 풀리면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미 죽었던 피들은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근데 체하는 경우는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면은 약간의 그 소화와 그런 정신적인 정신적인 거는 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맞물려서 작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그 체했을 때의 그 말고도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소화. 소화 관련하고는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뭐 숙변이라든지 아, 숙변. 예, 그로 인해서 대장 내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썩고 해서 그게 거꾸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침투를 예, 하는 건가? 역삼투 작용에 의해서 거꾸로 가죠. 그래서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종의 내부에서 주는 충격이네요. 외부적인 충격이 예.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외상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내상적인 내적,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말하기엔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내부에서의 그런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이죠. 내부적인 원인? 그냥.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적인 거는 자기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뭐 멍이 된다거나 네. 뭐안 보이는 것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많이 보여서 아 내가 여길 다쳤구나 그 알아서 뭐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할 텐데 이런 내부적인 거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관 밖에 드러나는 혈관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저번에도 살짝 이야기해 주신 뭐 색깔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아니면은 아니요, 그거는 뭐 밖으로 봤을 때 혈관이 파란색 혈관이 보이면 이미 좋지는 않은 거예요. 피부가 얇은 분들 피부에 얇은 사람은 이제 원래 그런 것과 나이가 안 들어서 색깔이 더 진해지면은 문제가 있죠. 아 그러니까 안 그러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하고 차이는 본인이 알수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을 보고 아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도 보면은 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아니 뭐 색깔이 정말 심하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이 원래 이랬었는지는 모르실 테니까. 근데 뭐이혈 피부 색깔을 먼저 보고 피부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렇죠. 사람은 투명도가 굉장히 높은 피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투명도를 보고 이 정도면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투명도가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굉장히 진하다. 그러면 그런 걸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경험이 많은 것과 없는 것 차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피가 되고 뭐 스스로 치료도 하고 이제 아니 뭐 아니면 이제 그걸 치료를 못해서 병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저번에 이야기해 줬을 때 해준 것처럼 병이 되기 전에 그걸 뭐라고 병이 오기 전에 그 뭐라고 그러더라?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그 예방의학. 예방의학 네. 그런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피가 사실 예방의학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안 지킬 뿐이지. 바른 생활을 하면은 그게 예방의학이거든요, 사실. 바른 생활 예, 그렇잖아요. 바른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건데. 예. 그 환자들 보면은 제일 그런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은 갑자기 오지 않거든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언젠간 한번 터지는 게 병인데, 환자들은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약만 먹고 병을 고치려고 해요. 그리고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병을 낫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생기는 동안 5년이 걸렸을지 10년이 걸렸을지 어쨌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병이 생겼는데, 그거를 약한번 먹고 낫겠다. 그거는 진통제밖에 없어요. 그냥 나은 척. 그렇죠. 예. 근데 현대 사람들이 우선 마음이 먼저 급하고, 두 번째로는 진통제 같은 약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진통제만 먹어도 사실 어느 정도 치료가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힘든 거죠. 내가 그만큼 병을 이겨낼 힘이 없는데 약한번 먹고 침한번 맞고 그걸 낫는다는 거는 사실은 욕심인 것뿐이죠.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뭐 몸이 차가운 때 도움이 되는 건뭐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소화하고 연결돼 네, 있으니까요. 예. 아니, 화가 났다. 아니면은, 예, 스트레스를 받는다. 식욕이 없다.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먹으면은, 그거는, 먹는 그 순간, 그거는, 그 음식이 영양분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 너왜 이렇게 먹어? 화나서 먹어.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거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먹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계속 입을 움직여서 푸는 것 같긴 한데 그 먹으면서 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거. 먹으면서 푼다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것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약간 좀 애매하겠네요. 예. 그걸로 위안을 찾아서 푸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그쵸. 이것도 안 만약에 먹자니. 어렸을 때부터 좀뭐 배고프게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면은 이 화를 내 화가 났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엔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은 아닌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이미 이미 다 심리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근데 본인이 알고 그거를 참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나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라면서 먹으면은 결국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병이 들고 그런 되는 분들은 거죠. 좀더 나빠질 확률이 더 높겠네요. 아까 말씀해 준 거는 그렇죠. 화가 났을 때막안 먹는 게 좋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화에다가 또 먹어버렸으니 예.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그걸 합리화시켜요. 아 나는 방법이 없어라고. 사실은 방법은 없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예, 되는데 그거를 이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 예. 아, 예방의학의 기름기름 바른 생활 너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바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환경적으로도 안 되시는 분도 많고.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너무 바빠요.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침 입맛이 없으니까 아침을 간략하게 먹고 점심은 바쁘니까 대충 먹고 간략하게 먹고 일이 끝나면 저녁에 시간 되면 폭식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낮 동안 그 참았던 식욕과 뭐 긴장감으로 인해서 심었던 게 일이 끝나는 순간 딱 해방이 되잖아요. 시간도 그때가 제일 많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쵸, 대부분. 7시, 8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신이 압박받던 게 풀리면서 더 먹게 되고, 맛있는 걸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죠. 이미 몸은 피곤해요. 이미 피곤해져 있는 상태에서 과식을 하게 되면 식곤증이 오니까 자요.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은 쉬고 싶은데 위는 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을 못 해요. 왜냐면 자니까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위가 만약에 낮에 100 활동을 100을 했으면은 밤에는 50 이하로 떨어져요. 근데 10, 20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는데 소화해야 될 음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소화 안 되는 음식들이 배출이 되지가 않아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장 쪽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면 그게 숙변인 거고요. 그게 체온에 의해서 썩죠. 썩은 것 중에서 덩어리는 뱃속 대장에 머물고 그 액체는 대장 통해서 흡수가 되죠. 그럼 그런 썩은 액체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게 뇌로 올라가면은 광증이 생기는 거고요. 올라갈 수도 있군요, 위로. 충분히 올라가죠.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렇긴 하네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냐 안 넘냐의 그 차이인 거죠. 그렇군요. 방금 이야기 듣는 순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지? 되게 약간 궁금한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에 기억나면은 그 이야기를 다시 제가 꺼내고요. 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간략하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바른 생활이라고 했을 때, 뭐, 몇시 이후로 뭐, 안 먹으면 좋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뭐, 몇시 이후로 먹지 말아, 말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이게 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 맞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안 먹었어요. 해가 진다는 얘기는, 그땐 시계도 없으시기도 하지만 이미 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뭐, 음양으로 따지면 양기가 없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준비를 한 쉬는 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을 내일을 위해서 점차 100에서 80, 90 점점점 떨어져요, 기능들이. 그렇기 때문에 해 기준으로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뭐 뉴질랜드는 겨울에는 또 해가 엄청 빨리 지고 그러잖아요. 뭐 여름에는 9시도 환하고. 근데 그래도 제일 좋은 기준, 현대 사회에서 제일 좋은 기준은 내가 잠자는 시간 전 3시간에서 4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음식을, 그나마 좀 괜찮지만 예. 만약에 내가 밥을, 저녁을 6시에 먹었으면 7시, 8시, 9시, 10시, 10시 이후. 아, 그럼 자기가 몇 시에 잘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내가 몇 시에 자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 식사를 하고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잠을 잘수 있는데, 어떤 날은 뭐 약속이 7시도 잡혔다, 8시도 잡혔다, 9시도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거 특히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술 먹는 술만 사람들은 마시진 밤에 먹잖아요. 않으니까요, 또. 밤에 먹고 안주 계속 먹을 거고요. 술 취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술 기능이 많이 더 먹고, 떨어지겠네요. 네, 술 많이 먹고 배는 배대로 차 있고 술 기운에 잔단 말이죠. 잠들어 네, 버리고. 그러면은 뭐 간은 알코올 도수도 해야 되죠. 음식물 소화 다못 시켜서 생기는 독소들도 소화시켜야 되죠. 그러면 예. 엄청난 무리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건 바른 생활이라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밥을 조금 늦게 먹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화가 좀더 빨리 되죠. 그래서 이제 산책을 나간다거나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움직여줘가지고, 무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운동을 특히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걷는 것만으로 꾸준히 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오히려 과한 운동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그 전날 했던 운동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과한 거예요. 그럼 줄여야 되겠네요. 예, 그거 줄이는 거 점차 늘려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죠. 헬스장을 끊었으니까 2시간 3시간 막 해갖고 며칠 운동을 안 하고 결국엔 안 가게 되는 것 이게 같은 거죠. 뭔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하면 안한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서 그런 것 네. 같기도 근데 해요. 그건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과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로했다는 얘기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소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일을 많이 했고 저녁에 많이 먹어서 피곤해서 일찍 먹고 자는 경우가, 일찍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먹고 바로 식곤증으로 인해서 자는 경우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한 운동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요, 몸이.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될 힘조차도 과한 운동으로 다 써버려서 방전이 돼갖고 자체 회복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건안 좋은 거,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아, 오늘도 시간 다 됐는데요. 박사님, 오늘 이제 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혈액? 혈관? 혈관, 혈액 다 네, 연관이 대해서 없잖아, 있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장 좋은 건 규칙적인 생활. 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거를 이제 시간을 한번 잡아서 계획을,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인식을 해서 약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차라리 자기가 자는 시간을 못 정하겠으면은 아예 일찍 먹는 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는다거나. 예, 아예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힘이 너무 들어서 음식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면 차라리 밥을 먹지 말고 차라리 꿀을 먹으라고 해요. 꿀은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설탕보다도 더 빨라요. 에너지로 변환되는 시간이. 그러면은 내가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밥을 먹기 전에 만약에 너무 힘이 들 상태라면 그때 꿀을 먹으면 에너지로 바로 전환이기 때문에 식욕이 조금 덜 하겠죠. 부담도 안 되고, 예.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꿀을 먹어서 피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면 피로했을 때보다 덜 먹게 되는 거죠. 식욕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일종의 하나의 팁인데, 네. 이거를 혹시나 이제 정말 이런 상황이 닥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오늘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